정보 깊숙해 하나의 거짓 위에 쌓인 수많은 거짓의 향연 이기지도 않아 이기지도 이상 소가 두지도 않아 흐려진 경계선 앞에 그대로 멈춰서 얼추 환상을 바라봐 모든 게 무너졌어 유토피아는 없어 그건 토피아 이젠 wake up wake up Oh, yeah. 만선의 시간 따윈 없어 세상에 빛나칠 봐봐 진실이 진실이야 라는 게 되잖아 알았던 모든 게 거짓이 되잖아 진실이 추락한 곳에